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잊기 위해서 영화를 봅니다. 영화 속에서 꿈을 찾으려는 까닭이지요. 하지만 그 꿈 속에서 또 현실을 깨닫고 맙니다. 올해 수많은 영화들이 우리 곁을 찾아왔었습니다. He loved us so. And so today, May 19th, we celebrate Malcolm X's birthday because he was a great, great Afro-American. And Malcolm X is you, all of you. And you are Malcolm X. I'm Malcolm X! I'm Malcolm X! I'm Malcolm X! I'm Malcolm X! I'm Malcolm X! I am Malcolm X! I am Malcolm X! (웃음) 안녕하세요. 정은임입니다. 어떤 영화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뽑은 최고의 영화였을까요? FM 영화 음악 93 영화 베스트 5.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Bach sei ein Fluss, der Fluss sei ein Strom und diese Pfütze das Meer. 상청을 올릴 적에는 장이라도 찌를 듯이 무섭게 내질러야지. 그렇게 힘없이 오면 그것이 소리냐? 넋두리 흥타령이지. 아, 거기다가 몸을 또 왜 흔들어? 어? Alright, I'm coming out. Any man I see out there, I'm gonna kill him. Any some bitch takes a shot at me, not only gonna kill him, I'm gonna kill his wife, all his friends, burn his damn house down. Nobody better shoot. Okay, then listen. Let's not get caught. What are you talking about? Let's keep going. What do you mean? Go! You sure? 那个叫你拿出来的，快点放进盒。反正都要各色痛，四就四吧。坦柱，你告诉林狐聪说你很喜欢他，叫他留在你身边，你就不用喝闷酒了。我讲完了。 올해 개봉된 영화들 중에서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한 장면씩을 뽑아서 쭉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세요?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이 영화 제목을 한 장면만 듣고도 다 맞추신 분이라면 아마 대단한 영화광일 텐데요. 특히 제일 마지막 영화 동방불패였어요.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영화 93 영화 베스트 5를 뽑습니다. 한 표 이상 표를 얻어서 여기에 올라온 영화들을 보니까 127편이나 되는데요. 역시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30위를 차지한 영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30위를 차지한 영화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In the name of Allah, the Beneficent, the Merciful, all praises due to Allah, Lord of all the worlds. The one God to whom praise is due forever. The one who came to us in the person of Master Farad Muhammad and raised up the Honorable Elijah Muhammad. I mean. Assalamu alaikum. How do you feel? Who do we want to hear? Are we going to bring him on? Yes, we're going to bring him on. Well, let us hear from our minister, Minister Malcolm X. Let us bring him on with a round. 네, 개봉일이 너무 적었지만 노컷의 감사가 연거푸 나오게 한 정말 멋진 영화라고 강남구 개포동에서 이상윤 학생이 적어주셨는데요. 이 말콤 X가 33표를 얻어서 30위를 차지했습니다.

But I can see through that. Yeah, she told me you was hot, man. But I can see through that. And daddy, I know you ain't no real cool cat.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Been snooping around my door. You're just a hound dog. Been snooping around my door. Cause you ain't looking for